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조미해서 에스파냐 민주노동당, 에스파냐 인민공산당 지도부 인사들이 4월 25일 에스파냐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위에 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타양상에 그들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에스파냐 민주노동당 총비서를 비롯한 발언자들은 조선노동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조선노동당을 불피의 강미력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당건설 용돕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의해서 더욱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될 것과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